은평구 의회 재무건설위원회는 17일 은평구 진관동에 건립 중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은평구청 자원순환과로부터 운영관리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지하 4층, 지상 1층 규모로 연면적 18,630제곱미터에 달하며 총 사업비 1,1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2021년 4월 착공해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지상 1층의 축구장이면 규모의 다목적 운동장과 주차장이 마련되며 폐기물 수집 차량과 일반 차량의 동선이 분리될 예정입니다. 지하 1층에는 주출입구, 식당, 샤워실, 탈의실 등이 배치되고 지하 2층에는 재활용품 반입장과 생활폐기물 반입장, 대형 폐기물 저장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특히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를 포함해 하루 150톤의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은평구 기준으로 하루 130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8.7%이며 운영준비를 위해 민간 위탁업체 선정과 시험 운전준비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평구청 자원순환과 김종필 과장은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연간 약 6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인력은 소장 1명, 행정관리팀장, 운영 담당 등 총 56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김 과장은 7에서 8월 중 민간 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내년 1월 시험 가동을 시작으로 3월까지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폐기물 반입을 추진해 하루 150톤 규모로 시설을 정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현장 질의에서 박성도 의원은 탄소 중립을 위한 추가 시설 계획을 물었고 구청 측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법률에 따른 에너지 절약 설비를 갖출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신봉규 의원은 근무 환경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구청 측은 일부 공간의 환기와 채광을 위한 드라이어 리어를 설계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락의 의원은 공사 지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공사 지연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